거지. 뭐지? 술 먹고 꽈라대든 뭘 하든 하고픈 거 하는 거지. 취했어 취했어. 다른 건 다 괜찮아. 내게 자유 하나면 되지. 어딜 가고 어디서 뭘 하든 모두 내 맘에게 하지. 하지만 내 직업상 착용 배매님이 죽은 시체. He said we dead. 내가 고른 길이 이거고 이것이 실체. He said we dead. 나는 돈 엄청 많이 벌어 부담 없이 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부담 없이 샀고 작별 하나만 하고 살아. 나는 나니까 나대로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할 거야. Baby, why you care what we're doing? 'Cause we having fun, don't you ruin. Bring up all the boys and you're growing. Sorry for the girls, you ain't slaying. Slaying, you ain't slaying. No, slaying, you ain't slaying. Slaying, you ain't slaying. No, no. 참 말에 말 안 하고 싶은 것들 다 면 서서히 차오르 때려지는 게 내 인생의 나. 그래 나 그러면서 살 거야. Who gon' say what? Why like I can't more peeps more problem. 공식은 간단한 X가 주의 기울 길을 영어로 더 주의 기울이지 마라. 내 몸은 죽은 몸 나는 신경 하나도 안 써. Top low say care only who you know. 그래 아는 다 꺼져버려. I'm not on fire. 같이 끼고 싹 기도 때 해봐라. 목표 없는 짓 다 늘어주게 하나님이 바빠. 나 sober 라고